있으면 고개 들어 나를 보고 살며시 얘기하렴. 정녕 말은 못하리라. 마음 깊이 새겼다면 오고 가는 눈빛으로 나에게 전해주려. 힘이 쏟은 걸어갈까요. 둘이서 말없이 갈까요. 아무도 없는 여기서 지금 너와 내가 손잡고 라라라라라 갈까요. 아무도 없는 여기서 저 돌담 끝까지 다정스런 너와 내가 손잡고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